Thanks to all the hustlers. Thanks to all the haters. Thanks to all the hustlers. Thanks to all the haters. 유유쿵 걸 기쁨이다 양반약 하완 랭캅 영양 바야 헤르 스티킬이란 가난 스티압 질라 안구 발생한 마니스케스 유한 다이란 무이스티 매워 외간 더 많이 수원만 숨은 아니야 거다우 걸어보다다우 다 비고부라부라다우 아까 내가 기라 거다우 빨리 하라 바양 거다우 던 당디리 구하 거물에 버랑 문이랑 불하라 부악한 문 열어 더 썩이 나나나나 Sobakat, tutu tira sobakat Hidup ini begitu singkat Jadi percuma bila berdebat Yang ada cuma beradu murat Kau bagai debu terlihat Mengotori mejaku Jadi penanda mana yang harus ku bersihkan lebih dulu Emosi bukanlah senjata Tu saat berkata-kata Terima saja bila kemampuanmu Di bawah rata-rata Hey us, hello hey us Hello hey us On the track.